네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눈물 날 수 없이 많은 마음을 쓸 거라. 너는 믿고 있겠지만 내게 미안하겠지만 난 괜찮아. 나를 동정하지